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대양절 및 광명성절 경축 민주공고 준비위원회가 뷸리친을 발행했습니다. 뷸리친은 주체혁명위협의 계승완성과 사회주의 조선의 부강번영, 나라의 통일과 인류자주위협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.